조금 더 받고 조금 더 주고 싶어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안고 싶어 한 발짝 더 다가오면 난 이곳을 그냥 뜨고 싶어 조금 더 받고 조금 더 주고 싶어 Hold on, hold on Wait for a minute 내가 원하는 건 잠깐의 삶 길고 따분한 붉은 실이 아님 불어줘 내 목줄과 이름표의 나비는 내가 아님 camera camera 끌어난 구경거리가 아님 조금 더 바꿔 조금 덜 주고 싶어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안고 싶어 한 발짝 더 다가오면 난 이곳을 그냥 문은 항상 열어둬 나와 하고 싶다면 더 많이 원해줘 너의 손길과 눈빛에서 날 찾을 수 있게 조금 더